언젠 그리워도 참아야겠죠. 그댈 볼 수 없어도 너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미치게 가슴 아프니까 시간이 지나 세월 흘러가도 내 맘은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너를 잊고 살 수 있는지 너무 그리워 아픈 마음